Pues un señor que se ha tirado a la vía y lo hemos atropellado. Presten atención. Cuando lleguen al andén, salgan lo antes posible. Les aconsejo que no miren a la vía. El hombre está partido por la mitad. Bueno, venga, dense prisa. Vamos. Ah, 비티는 나의 도화지 내가 쓰는 그림판 경험의 물감으로 이 세상을 그린다 감정에 충실한 화법으로 풀이한 내 주관은 그대로 그림 속 깊숙이 스민다 때때로 그려나니 사배의 낯에 추하게 살찐 그것의 작태 그 위를 거니는데 외로운 상태 나를 위협하는 운명의 창대 난 지레 하얗게 내 자신을 변하지 않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내 자신을 잡게 누가 뭐래도 살래 나답게 난 멋대로 그릴래 끝까지 나답게만 하얀 종이 위에 나는 글로써 그림을 그리네 연필 뿌리에 생각의 걸음을 뿌리네 사람보다 느린 자동차들이 천명한 꽉 막힌 도로 그 속에 갇힌 사람들은 시간의 포로 앞으로 서로 먼저 가려 입에 걸레를 꽉 물고 외치는 개새끼 소리에 이 도시는 빛을 잃은 회색빛 사람들은 주눅드네 한쪽에서 온 강물이 비웃으며 춤을 추네 하지만 그칠 수 없는 곳에 나도 질 수 없어 얼굴을 잔뜩 구기고 껴있어 이 애처로운 그림 속에 평화는 멈춰있어 삶이라 찢겨진 캔버스 그 상처에 물감이 번져 다시 새로운 삶이 내게 그려져 다가들어 get on the bus 삶이란 찢겨진 캔버스 그 상처에 물감이 번져 다시 새로운 삶이 내게 그려져 다가들어 get on the bus 라라라 내 손을 맡겨 연필선이 춤을 추는 대로 내 꿈을 꾸던 대로 속세를 떠난 채로 마치 화가라도 된 듯 나는 물감을 차네 색을 섞어 붓에 묻혀 밑바탕을 칠하네 기분은 젖어드네 손에 쥔 후끈만큼이나 me myself and I 그림 속 나는 완전히 자유롭네 시간은 흘러가 붓질은 고단해져가 더 칠할수록 조금씩 형태는 이그러져가 이 좁은 종이밖을 벗어날 수 없는 그림 속에 나도 지금 내 처지란 같구나 이란 파란 파도 파란 파도 평온에 지는 할머니의 장밋빛 미소는 기쁨의 색깔 썩은 누른 이빨들 욕심과 게으름 어쩌면 뭐 관심 밤에 끼게 나는 내게 낮지만 감정색의 근심과 걱정은 신머리새 허연 새하얀색은 세월 흘러가는 never world life 아무도 알아봐줄지 몰라 겨우 살림과 경쟁할 수 없는 못난 화가 날 아무리 비웃어 희상이 쳐다봐도 와 파블로 피카소도 Cupid in the abstract 추풍나기만 절대 내게 외롭지만은 않네 삶이란 찢겨진 캔버스 그 상처에 물감이 번져 다시 새로운 삶이 내게 그려 화가들아 get on the bus 삶이란 찢겨진 캔버스 그 상처에 물감이 번져 다시 새로운 삶이 내게 그려 화가들아 get on the bus 삶의 풍경을 나의 운명을 하얀 순결을 내 사랑 숨결을 하늘에 뜬 별을 마음에 숨겨놓은 뜨거운 열정까지 그림으로 가슴에 쏟아 삶의 풍경을 나의 운명을 하얀 순결을 내 사랑 숨결을 하늘에 뜬 별을 마음에 숨겨놓은 뜨거운 열정까지 그림으로 가슴에 쏟아 라라라라 마치 화가라도 된듯 나는 물감을 타네 라라라라 지친 한숨에 색깔을 섞어 상처난 내 마음에 찬물 이룬 긴긴 밤에 라라라라 마치 화가라도 된듯 나는 물감을 타